2020년 첫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올해 주제 말씀을 모이기를 힘쓰자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2020년은 모이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에게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체험해온 사실들은요, 건강한 교회 생활이 건강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2019년 감사 내용을 또 2020년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한번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 적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큰 그 십자가 모양의 통이 있는데 거기다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서 또 한 해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래서 며칠에 걸쳐서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저의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봤어요. 저는 이제 짬짬이 일기를 쓰기 때문에 그 일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적어보니까 30가지가 되더라고요. 사실 더 되는데 이제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보니까 30가지가 돼서 이제 저희 캐나다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걸 보내줬습니다. 너희들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 이제 드리는데 지금 거기는 이제 그 12월 30일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드릴 때 드리기 전에 한번 너희도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내줬고 제가 그 내용들을 쭉 제 일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를 돌아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방금 했던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이 건강하면 저의 일상생활도 힘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데 이 신앙생활에서 맥이 빠지면 저의 일상생활도 참 이게 힘들고 버겁다라는 것을 한 해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영적인 생활이 그저 그냥 하나의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생활에 내 일상과 연관된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신앙의 발전소가 말하자면 활활 타오르면 내 일상생활도 힘이 있고 생기를 얻는 반면에 그 발전소가 차갑게 식어버리고 그렇게 힘이 없으면 왠지 삶에도 힘이 빠지는 것을 실감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활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또 건강한 교회 생활을 창조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이 2020년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영적생활, 건강한 교회생활을 창조해 갈 것인가. 그것에 한번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니 라고 하는 말은 이 앞에 어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 아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를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실천 방안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본질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을 타협할 때 결국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공예배를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더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번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또 그날 말씀을 읽어본다든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번에 바꾼 이유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자세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을 다해서 찬양하려고 애써보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써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보는 이 예배적인 삶. 이것이 2020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 실천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종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견디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삶의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올해 그 감사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에게 중요했던 그런 삶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거예요. 승리는 순종의 선물로 주시는 열매다. 승리하려 하기보다는 순종하려 하자.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하는 자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는 성공을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2020년을 사시면서 내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건강한 그러한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무엇도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실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이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또 실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실천 방안은요, 23절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예,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믿을만 합니다.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을만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목사가 그냥 하는 말로서 그렇게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아직 더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 맞아 내 삶에서도 그랬어라고 그렇게 응답되어질 때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23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건강한 교회 생활과 건강한 일상생활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실천 방안은 신앙 고백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최근에 한 4kg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건 살이 빠지니까 안 맞던 양복도 입게 되었습니다. 허리가 맞게 됐어요.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잃게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실감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할 때 내 몸과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면 내 삶도 병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살찌우는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과 축복의 원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대신에 니케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 니케아신경은요,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보다 더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주후 325년경 초대교회 때죠. 그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자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핵심들만 모아서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이 건물에 기둥을 세워서 이 건물이 뼈대가 잘 서 있을 때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그 기둥을 우리 영혼의 그 집을 세울 때 그 기둥을 세워주는 뼈대 역할이 바로 이 교리요 신앙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그것을 굳게 잡는 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 뭐 지금 우리 고양동에도 이쪽에도 우리 소방서 앞에도 늘 이렇게 서 있는 분들 계시죠. 또 동익에 가다 보면 늘 서 있는 분들 계시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교회에도 뭐 기쁜 소식이라고 뭔가 자꾸 보내줍니다. 그분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우리 주변에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같은 이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현수막을 대놓고 이제 교회들은 성장이 멈추고 점점점 수가 줄어가는데 신천지의 수는 점점 늘어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며 그 영혼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망가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잡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교리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니케아 신경을 함께 고백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개혁교회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 배우시려고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시려고 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신년 첫 예배에 광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지난주에 드렸죠.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세우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그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러분들이 그 거기에 하루하루 읽을 분량들이 있어서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올 한 해 동안 신약을 두 번 정도 읽을 수 있고요, 구약을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선지서 하나, 그다음에 뒤에 있는 계시록이나 서신서 하나, 이런 식으로 네 개의 본문들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9년을 보내면서 참 신나고 보람있던 시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임직자들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피택 되신 분들하고 전반기에도 모였고, 또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헌법을 같이 읽고,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풍삼기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이 풍삼젖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종하는 방법들을 같이 배우고, 또 그것을 실습하고, 또 하셨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과 중에도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과 연결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작은 모습이라도 보게 되어질 때, 저로서는 그것이 마치 저의 일처럼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흥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정말, 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정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저의 보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하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나,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보탬이 되거나 연결고리가 되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 사람을 볼 때,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작은 어떤 연결고리나 보탬이 됐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우리는 2019년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마무리하고, 또 2020년을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2020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서로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건강한 삶들을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한 독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의식을 우리에게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기와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심으로써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에 잇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를, 2020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은요,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 사용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서로라는 말이 참 많아요. 서로 합심하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권면하십시오. 서로 기다리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남을 섬기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을 써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올해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020년 주제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찌 보면 참 약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참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흠이 많아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차원에서 보면 교회만큼 소망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통로는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담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교회를 외면하기보다 우리가 그 약점들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서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60억이 있나요? 뭐 더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60억이라는 숫자 감이 안 옵니다. 고양동에도 3만 한 3천, 3만 2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 한 100여 명,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함께 한 해를 맞이하고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갖는다는 것은 참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필연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래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틀어주세요. 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길.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가.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이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예,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어진 이 길을 더불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더불어 누구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참된 복이요 기쁨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통해서 아픔도 느끼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모나고 우리에게 부족한 면들을 다듬고 온전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또 평안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 건강한 교회 생활이 건강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잇대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길을 가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2020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든 집에서 모이든 매주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020년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우리가 힘썼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가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이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어도 안전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0년 모이기를 구역으로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회도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회가 선교를 돕고 또 교회 사역을 돕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에는 모이기를 더 힘쓰면서 이 전도회 회원들 간의 서로의 친교와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더불어 함께 가는 그 길의 즐거움과 또 격려를 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육부서도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큰 난관이지만 점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육부서 모임을 위해서 그 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의 수가 매주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이끄미들 목장 이끄미가 있고요. 또 우리 여러 팀장들이 있고요. 또 여러 우리 재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원래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둘째 주에 권사회, 안수집사의 모임을 새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팀별 모임, 새가족 모임, 여러 모임들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분명 2020년은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그런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건강한 삶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창조해 갈 것인가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십시다. 세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네 번째는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기초와 새로운 그 매력을 우리 안에서 이제 내딛는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매력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면에서 나타나리라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는 순종의 결과로 주시는 열매라 믿습니다. 2020년 우리가 송구영신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그 순종의 열매들로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려 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 실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건강한 일상,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